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5.18 연구대생 채널에서 5.18 북한군 법률적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법률적, 그 다음에 그 군교리,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법률적 증명은 5.18 당시 전멸 군경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재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요즘 물에 빠져 죽어도 8억, 그리고 5.18에 광주에 없었어도 뭐 유공자가 돼서 또 수억 뭐 이렇게 받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켜서 총 들고 나가서 저 사람들 잡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 나갔다 죽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하는 그런 관행을 막고자 5.18에 북한군이라고 추정했던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확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또는 또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법에 적용되는 법률적인 행위를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출동을 한다. 그 다음에 복장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탄약을 얼마를 휴대해야 된다. 그리고 진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군대의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범. 그 교범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들은 미군 교범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은 한국군 교범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북한은 북한의 교범에 의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 군법이라는 거지. 군법에 관한 겁니다. 군법. 그렇기 때문에 5.18 때 광주에서 비표시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작전을 한 행동을 분석을 해서 그런 행동들이 북한 교리에 맞는 것인가. 이거를 증명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5.18 때 이미 그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로 광주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의 그 행동 특별하게 특출나게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증명하는데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비표시라는 것입니다. 비표시. 이 비표시라는 것은 피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아 식별. 그래서 한국 군대에서는 그 일반적인 훈련을 할 때는 비표시를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구분을 필요로 하는 교전 상태에 있는 작전, 교전 상태로 돌입하는 작전 또는 피아가 식별을 해야 되는 피아 식별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훈련 이럴 때는 한국군도 비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5.18 때는 한국군이 언제 비표시를 했는가 하면은 바로 광주를 탈환할 때 재진입을 할 때 비표시를 한 것을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비표시라는 건 바로 철모의 흰띠 다음에 녹색 띠 뭐 이런 식으로 군복에다가 별도의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 때는 5월 27일 광주 재진입을 할 때 한국군은 비표시를 하고 광주를 진입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한국군은 어깨에 그 비표시를 하고 멸공이라는 글씨를 거기다 넣고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피아 식별을 할 때는 반드시 비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군도. 그런데 5.18 때 5월 27일을 제외했던 어떠한 그 한국군 작전에서 피아 식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수부대원 10명이 전사를 한 광주교도소 근처에서 교도대와 공수부대가 피아 식별을 못해가지고 아군끼리 오인사격을 해서 공수부대원이 10명이나 전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군이 피아 식별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8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적과 구분한다는 그런 긴박성을 못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 식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복을 하고 있었던 그 교도대가 공수부대를 보고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원이 1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군은 5.18 당시 총기를 들고 다녔을 때도 피아 식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피아 식별 표식을 했다면은 아군끼리 오인사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피아 식별이라는 것은 준 작전 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 스피드 훈련을 할 때도 그 적군과 악원으로 나눠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팀 스피드 훈련 같은 데는 피아 식별을 부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군은 붉은색 띠를 그 철마에다 두른다든지 또 남한 그 침공 그 공격군은 그 뭐 흰색 띠를 두른다든지 그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피아 식별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군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장비도 한국군과 북한군은 장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500MD입니다. 500MD. 그래서 500MD 같은 헬기는 헬기에 따로 비표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불시에 북한의 그 500MD가 넘어와가지고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500MD가 그 한국군 것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헬기에도 비표시를 한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대 갔다 왔거나 또 작전, 현재 현역에서 작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광주에서 북한군 600명으로 특정 지어진 이 사람들의 행적을 비표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월 18일, 19일 이때는 거의 비표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20일부터 21일, 특히 21일 무기고를 털러 갈 때는 비표시를 전원히 합니다. 즉 흰색 수건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5.18 때 물론 5월 18일부터도 흰색 수건을 나눠주었다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흰색 목도리를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표시를 했었습니다. 그 600명이 비표시를 했다는 것은 600명이 돌아다니면서 흰색 수건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전부대이기 때문에 그 600명은 제1제대, 2제대로 300명씩 나누었는데 제1제대는 이을서리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광주공원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문건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7일날도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건에 나오는 거는 5월 18일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2제대 300명은 유동 삼거리에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표시도 정확하게는 그 비표시 갖고는 아직 분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목에다 두르는 것은 1제대, 머리에 쓴 것은 2제대 이런 식으로 분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기를 탈취했었을 때는 제1제대는 전투경찰 복장을 합니다. 2제대는 군대 군인 복장을 합니다. 군복을 뺏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뺏겼습니다. 군복도. 그래서 2제대는 군인 복장으로 그 표식을 별도 표식을 합니다. 이런 비표식을 600명이 합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을 그 철수한 이후로 5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는 광주 시민군들이 비표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일 지나서 24일날 북한군 600명이 다 사라집니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이후로 순수한 광주 시민들 또는 고정간첩들만 남아서 총기를 들고 활동을 할 때는 비표시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전반기 때 그 비표시를 했던 무리들과 비표시를 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600명의 광주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비표시를 했다고 하면 북한군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장비를 다루는 것을 또 갖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600명이 총기를 잘 다룬다. 뭐 이런 거야 저쪽에다 반론을 얼마든지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그 5.18 그 가장 그 중대한 사건인 공수부대가 철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광주 도청을 점령을 했을 당시 광주 그러니까 전남 도청 주변을 경계하고 있던 그 북한군들이 사용하는 한국군 차량에다가 위장을 합니다. 위장. 그런데 위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들은 위장을 하는데 차량을 위장하는 방식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비군사 전문가들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선 월남전 때 최전선에 있던 한국 해병대들은 장갑차나 이런 장비들을 그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서 장갑차에다 모래사랑,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죠. 모래주머니 이런 거를 별도로 기관총 진지에다 놓고 다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그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그 미군들이나 그 유엔 뭐 캐나다고 이런 군대들도 탱크에다 별도로 또 그 추가 장비를 추가 위장 뭐 이런 걸 답니다. 쉽게 말하면 군용 보급 물자가 아닌 철망 이런 거를 헬기에도 막 두릅, 저기 전차에도 막 두릅니다. 로켓포에 맞았을 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투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위장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사진을 보면은 트럭인데 트럭 위에 타이어를 막 쌓아놓고 또 빙 둘러놓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은 장갑차가 아니기 때문에 북괴군들은 혹시 모를 그 저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투 차량에다가 타이어나 이런 뭐 모래자루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방벽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봐도 그 군사 장비를 활용하는 전쟁 시에 전투 장비를 활용하는 교범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정도는 시민은 아닙니다. 예비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들이 그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그 위장을 차량에다 장비 그러니까 그 5.18 때 시민군이라고 자칭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동장비에다가 그렇게 그 타이어나 모래주머니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위장을 할 정도면은 일반인들은 절대 아닌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8 때 전반기에 활약을 했던 그 시위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비표시를 했습니다, 개개인이. 그리고 또그 주변에 있는 다른 광주 사람들은 비표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밥을 해주거나 뭐 이런 그 광주 주민들도 비표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게 일상적이라면 밥하는 아줌마들 다 비표시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아줌마들도 다 비표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들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광주 시민들도 그 괴한들이 나눠준 그흰 목도리, 흰 수건 이런 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비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별도로 아주 중대한 그 발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북괴군은 600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북괴군들의 선전, 즉 연고대생 600명이 왔다. 그리고 일제대 300명, 이제대 300명이 나누어서 그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찾아내거나 확인해서 600명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600명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좀더 군작 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세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600명이 작전부대가 작전을 하게 되면은 그 작전부대에게 보급품을 나누어 주 저기 지원하는 별도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5.18때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목도리 600개, 수건 600장을 갑자기 준비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나? 똑같은 규격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위를 할때 수건 600장 똑같은 거를 구해서 착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600장의 수건을 전달해 주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고, 두 번째는 수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수사 기록은 없는데, 24단에서 광주 진입을 하다가 장비를 피탈당했던 부대 지휘관들 증언을 보면은 수사 기록에는 300명이 기습을 했다고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300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하남 박사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5월 11일 아침 8시에 광주 톨게이트 입구에서 괴한 300명이 매복을 했다가 기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 주장을 들어보면은 매복이 아니랍니다. 잠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건 본인들이 딱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복이 아닙니다. 잠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매복과 잠복에 대한 용어의 혼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매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잠복했느냐? 길 양쪽에 늘어서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환영 인파들 뒤에서 갑자기 300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영 인파들 속에 300명이 잠복을 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량에 앉아서 군 작전 차량이 다 높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환영 인파들을 봤을 때그 300명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모두 다 복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면을 한 괴한 300명이 그 환영 인파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영 인파들은 자기들 뒤에 3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건장한 젊은이 300명이 복면을 하고 손에 낫을 들고 있었다는 걸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도로 동원됐던 사람들이니까 300명을 숨기기 위해선 최소한 6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600명 이상.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 잡으면 600명. 많이 잡으면 900명이 동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광주 시민을 무장을 시키는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인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동원을 한 겁니다.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고정 간첩들 또는 과거에 지리산에 있다가 투항하지 않고 숨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했다고 봐야겠죠. 거의 다. 다는 다인지 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사람 뒤에 그 300명이 잠복을 했었다고 그 목격자들이 확실하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차후에 그 연구 대상 600명에 대한 보급부대 편에서 별도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그 300명이 비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과 또 다시 합산한 300명도 똑같이 비표시를 한 겁니다. 600명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이걸 다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그 일제대가 작전을 해가지고 9시 정도에 끝냅니다. 그래서 아시아 자동차로 몰려가는 그 시간이 9시 정도입니다. 그럴 때 일제대 시민 20만을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 광주 시민을 3명을 사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20일 날 밤에 MBC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 2정, M16 한정을 이용해 가지고 5월 20일 날 밤에 쏴 죽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리아카에다 끌고 다니면서 군중들을 선동했던 제1제대 300명이 전부 다 철수해서 아시아 자동차에 합세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표시를 단 600명은 전부 다 거기 있고, 이제 전남 도청 앞에서 촬영된 이런 영상이나 또 그런 사진 이런 걸로 다 확인해 보면은 그때부터 그 시간에는 비표시를 한 시위군 중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고를 가거나 무기를 실어 오거나 하는 사람들만 다 비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전남 도청 앞에서 시위를 했던 사람 중은 늘 비표시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사진 중에서 딱두 명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은 이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비표시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뭐 택시를 뭐 100대씩 몰고 나오고 앞에 버스를 막 있어도 그런 사람도 비표시를 한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정간첩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동돼 가지고, 그러니까 리아카에 실린 시신 두 구를 보고 선동이 돼서 순수하게 나오는 광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비표시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일 것 같으면 그거를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시간, 그러니까 무기고를 털러 갔던 그 시간에는 비표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수부대가 총을 쐈다고 하는 그런 장면에도 비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600명만 비표시를 한 겁니다. 북한도 작전을 하게 되면 비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중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북한 군대 편제하고 남한 군대 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급부대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습니다. 과거 일본 군대 같은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뭐 쌀을 보급해주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시기에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편제를 갖고 있는 게 북한이고 또 공격을 하는 부대 체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보병 연대, 뭐 특수전 연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북한은 한국과 달리 공격을 하는 그런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게릴라 부대. 즉 게릴라 부대라는 것은 뭐 특수전 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장공비들은 김신조 같이 무장공비들은 무장을 하고 넘어와서 전투를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비무장으로 해서 게릴라 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대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대에 대한 작전 교류도 없는 겁니다. 한국군은. 그래서 지금 미군들한테 전시작전권을 건네받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당하는 게그 게릴라 부대한테 당하게 돼 있는 건데, 그 게릴라 부대가 바로 5.18때 왔던 그 600명 같은 그런 성격의 부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규 부대에서 차출돼 가지고 특수하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가령 김신조 넘어왔을 때 1240 부대라는 이런 특수 부대들도 열성분자들만 다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대에서 또 뽑아 가지고 만든 게 이런 게릴라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성이 높고 더 강한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은 비무장으로 침투해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부대이기 때문에 5.18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만일에 600명이 특수군이라면은 아주 형편없는 양아치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족속일 거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과거에 정보사에서 운영했던 북한 침투 부대가 바로 주로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부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사형,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너 북한 가서 북한 인민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이렇게 작전을 지시해서 훈련을 시킬 만한 그런 자원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특수부대에서도 가장 또 열성당원들만 골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5.18에서 작전을 끝내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다 고위직에 있었다는 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만한 박사님이 노숙자 담요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5.18 광수들이 북한에서 다 고위직으로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대는 열성문자 중에서 또 뽑아서 훈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북한군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간다면은 5.18 때 비표시를 했던 거는 전반기에 연고대생 600명, 5월 27일 날 계엄군,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전반기에 한국군은 비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부대도 비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 교도대와 공수부대가 비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피와 식별을 못해서 아군끼리 교전을 해가지고 공수부대가 10명이 죽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이런 거못 믿으면은 또 조회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5.18, 5.18때 비표시를 했던 집단은 바로 전반기 때는 연고대생 600명, 후반기 때는 한국군입니다. 그 이외에는 비표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남북 군대의 작전 교리, 전투 교리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수건 사다가 머리에 붙들어 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비, 즉 전투기동 장비를 위장을 하고 거기다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건 장갑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래사냥 이런 걸 쌓는 겁니다. 타이어 이런 거를. 그런 것도 다 작전 교리에 나오는 겁니다. 탱크에다가 누가 그런 거 싸겠습니까? 그런 장갑 차이는 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청룡부대가 월남전 때 어떻게 작전을 했는가? 장갑차에다가, 장갑차는 6mm 탄, 밖에 방어를 못 합니다. 그 이상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막 쌓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5.18 광주 사태 때 전반기 그쪽 북경은 활동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법률적으로 증명이 되냐면은 바로 군대의 교리에 의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법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법으로. 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다 교리에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북한군 교리를 적용하거나 한국군 교리를 적용해도 각 병사들의 그 비표시, 그리고 장비에 대한 그 위장, 이런 거를 보기만 해도 이것은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법정에서 북한군이라고 증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물론 지만원 박사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또 지만원 박사님을 돕던 많은 변호사들이 이걸 해서 이5.18 전멸 장병들 가족들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은 지금 5.18 보상 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 즉 가짜 유공자들이 받은 보상금을 몰수를 해서 그것을 전멸 장병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5.18 유공자들이 법으로 민주화라고 인정을 받아서 유공자가 된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법으로 유효합니다. 나중에 뒤집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법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진짜 유공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광주에 가 있지도 않고 막 어영병 막그 유공자가 돼서 꿀 빨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는 몰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전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전례냐? 5.18 때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철거했던 사람이 한국군 문관입니다. 문관. 이 사람이 추후에 유공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령님 뜻에 반했다고 해가지고 유공자를 박탈을 당하고 돈이 다 뺏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박탈 당한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 현장에 있지 않았던 유공자들은 모두 박탈을 하고 돈도 몰수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전부 다이5.18 전멸 장병 가족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북한군의 그 증명, 일반 시민이 아니고 작전부대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몇 가지는 뭐냐면은 북한군은 사실 600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600명을 지원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에게 그 전투 장비를 준비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건을 준비해 준다든지 또 드러났듯이 그 5월 21일 날 광주 톨게이트 입구에서 낫 300개를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새워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낫 300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구해지나. 그러니까 별도로 누군가가 그런 걸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물 설치한 거, 장애물 설치한 것이 그 300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던 장애물이 그 현장 바로 옆에 있던 거 들어서 옮길 정도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불탄 자동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철강으로 된 관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 사진에 보면은 그 지프차를 빼줘서 아세아 자동차로 갈때 뒤에 민간 트럭이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려온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600명을 별도로 지원하는 부대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그 환영인파. 그 환영인파가 광주 시민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5.18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사실을 수사기관도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않았으면 다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겉자리에 있은 천여 명 가량의 동원됐던 그 빨갱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봤을 때이 사람들이 그 600명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600명이 별도로 침투했을 때그 사람들을 광주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은신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더 증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600명, 비표시를 했던 600명은 민간인이 아니다. 그리고 비표시라는 거는 군 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동 장비에 대한 위장도 군 교리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군은 5.18 사태 후반기에 5월 27일 날만 비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군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피하 식별을 못해서 사상자가 많이 났었다. 그리고 그 연고대생이 다 사라진 다음부터는 5.18 때 후반기 시민군 치하에 있었을 때는 비표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그리고 그런 모든 근거는 군 작전 교리, 북한군도 북한군 작전 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던 600명은 북한에서 가장 열성당원이라는 거. 그런 사람만 뽑아서 김신조보다 더 열성당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대에서 차출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비무장으로 침투를 해서 군중들을 무장을 시켜서 폭동을 야기하는 그런 부대. 그런 부대가 한국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군은 작전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없는 겁니다. 5.18을 통해서 한국군은 바로 정보사 부대를 개편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게릴라 부대에 대한 작전교리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 번만 더 이런 교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게릴라 부대를 전담할 부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 이 5월 21일 날 공수부대가 발포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그날 공수부대는 몰살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공수부대가 발포를 했던 거는 공수부대 전원이 몰살당한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북한의 그 게릴라 부대는 공수부대 전원을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24단 진입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무장을 시킨 거고, 한국 사람 3명을 죽여가지고 몰래 죽은 두 사람만 동원해서 20만을 동원한 데까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날. 그리고 무장을 시키러 가서 무기를 다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공수부대가 사격하는 시간이 늦었거나 그날 사격을 안 해서 그 철수를 못했거나 하면은 몰살당한 겁니다. 몰살. 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5월 21일 날 뭐 공수부대가 뭐 애국가를 신호로 해가지고 총을 쏴서 뭐 시민을 다 죽였다. 이런 것이 다 날조입니다. 날조. 그런데 그 시간이 만약에 공수부대,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무장으로 있는 맨손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장갑차가 와서 몇 명을 깔아 죽였고, 버스가 몇 명 깔아 죽인 상태에서 택시 100대하고 버스가 앞 전면에 막 대형버스가 10대씩 그냥 5대씩 줄 서서 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애국가를 불러서 다 몰살을 시켰다고 지금 하는 것은 이 빨갱이 수법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날 공수부대 지휘관이 사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으면 전원 몰살입니다. 전원 몰살. 전원 몰살. 그렇기 때문에 공수부대가 철수했기 때문에 공수부대를 몰살시키지 못한 북한군은 바로 철수 명령을 받고 철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대가 오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한 대부대가 오기 때문에 철수한 겁니다. 게릴라 부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할 얘기가. 5월 27일 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는 뭐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5월 27일 날 헬기 사격을 전열 빌딩에 한 것은 합법입니다. 했다고 해도. 그리고 5월 27일 날 전사한 3명한테는 특별한 보상이 다시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5월 21일부터 그 전사 그 전반기에 죽은 사람들은 시위대에게 죽은 겁니다. 시위대. 그런데 공수부대가 철수를 하고 수없이 많은 투항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한걸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무장이 아닙니다. 권총이나 대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캐리버 50, M60, 뭐이 수천 발의 막그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수백 발의 수류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규군에 버금가는 그런 무장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로부터 아군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기가 사격을 했다도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광주에서 유언비어를 살포하냐면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헬기를 동원해서 전두환이가 죽였다 이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잡아넣으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수를 동원해가지고 헬기 사격은 있었다. 요렇게 운을 띈 다음에 시민들한테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명은 어디다 했냐? 전일 빌딩 10층입니다. 그럼 전일 빌딩 10층에 선량한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전일 빌딩 10층에 개헌군 헬기가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로 죽였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도 5.18을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5.18때 분실됐던 무기 중에서 상당수가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데기 때문에 특별지구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한국은 이제 어수선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릴라를 전담하는 군 작전부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작전부대가 없기 때문에 공수부대가 당한 겁니다. 그냥 만에 그때 그런 그런 그 무리들을 전담하는 대게릴라 부대가 있었다면은 5.18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이라도 잡거나 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군 당국은 빨리 그런 대게릴라 부대를 편성을 하고 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교범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시간이 늘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북한군은 군법, 군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법의 지배를 받는 군교리에 의해서 작전을 한 증거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